까미의 이방인에서 주인공 메르소는 태양 때문에 살인을 하죠. 그런데 태양이 아니라 튀김 때문에 살인극이 벌어졌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흥님입니다. 구로동에서 튀김 노점상을 하는 65살의 홍노인은 1월의 마지막 날 밤 대여섯 명의 20대 청년을 손님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튀김이 식었으니 바꿔달라면서 이 아버지뻘도 훨씬 더 되는 노인에게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홍노인은 젊은이들의 말버릇을 꾸짖었고요. 그러자 한 청년이 노인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홍노인은 그날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섬뜩해진 뉴스였습니다. 공중전화 오래 쓴다고 살인하고 노려본다고 살인하고 2월 들어 첫날부터 유쾌하지 못한 얘기로 영화음악의 문을 열게 돼서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사회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병이 든 것은 아닐까요? 오늘 FM 영화음악은 서울 구로구 신삼동 김미연 씨의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을 할까요? 친구 인숙, 정숙, 세원, 평해에게 노래를 띄운다고요. 영화 Beaches 중에서 Wind Beneath My Wings, Bat Midler입니다. Wind Beneath My Wings, 영화 Beaches 중에서 Bette Midler의 노래였습니다. 아, 오늘 시작을 참 좀 무섭게 했는데요. 진짜 살벌한 얘기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런데 경기도 미금시 호평동의 유재선 씨가 신청해 주신 이 곡, 이 영화의 이 제목처럼 우리 도시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화 City of Joy 중에서 듣습니다. 엔요 모리꼬네의 음악 City of Joy입니다. 미션을 감독했던 롤랑 조페가 메가폰을 잡았고요. 패트릭 스웨이스가 그 사랑의 의술을 펼치는 의사로 나오죠. 영화 City of Joy 중에서 City of Joy, 애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이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사원 819호가 주소인 FM 영화음악입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는 엽서, 편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자, 서울, 광주 서구 내방동의 김남희 씨, 광주 서구 주월일동의 구정님 씨, 대전 동구 가양이동의 임소연 씨, 대전 천사 상희 씨, 이런 분들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니엘 데이 루이스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 다니엘 데이 루이스 얘기로 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영화 프라하의 봄 중에서 체코미뇨 요이 요이 요이 야밀라 슬라코바의 노래였습니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 프라하, 여기서 뇌과 전문의로 활동하는 토마스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구속을 싫어하는 아주 자유로운 청년입니다. 그에게는 자유롭게 사랑을 즐기는 화가 사비나, 레나 올린, 그리고 토마스를 찾아서 프라하로 달려온 테레사, 줄리엣 비노시가 있습니다. 영화는 토마스와 이 두 여인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체코의 역사, 그리고 정치적 현실이 짙게 깔려 있죠. 나라를 버리고 망명한 사람들의 불안, 그리고 소련에 지배당한 체코인들의 분노와 굴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테레사의 사진기에 담긴 소련군의 횡포와 체코인들의 저항. 이 다큐멘터리 필름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방금 들으신 요이 요이 요이는 이 장면을 배경으로 들려오던 체코의 민속음악이었고요. 넓은 이마, 짙은 눈썹, 정말 말이 필요 없을 듯한 푸른 눈동자, 그 눈이 뿜어내는 빛, 입가에 퍼지는 엷은 미소, 정말 독특한 매력을 지닌 바람둥이 토마스, 다니엘 데이로이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는 소련에 타협하라는 제안을 끝끝내 거부합니다. 끝내는 의사직마저 박탈당하고 청소부로 또 농부로 인생을 살아가는 토마스. 그의 삶은 소련군에게 철저히 짓밟힙니다.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세 연기자의 연기는 모두 뛰어나지만요. 그 중에서도 토마스, 다니엘 데이로이스의 매력은 화면 전체를 압도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컬러로 처리되던 화면이 가끔씩 흑백으로 바뀌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더욱더 인상 깊게 해주던 장면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테레사가 처음으로 사진을 찍던 날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지나던 체코인들의 모습을 찍는 순간 그들의 모습은 흑백으로 고정돼서 사각형에 담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더욱 인상 깊게 해주던 노래가 있죠. 비틀즈의 Hey Jude, 마르타 쿠비조바의 노래였습니다. Hey Jude, so that it was 어찌 빨리 앗어지세고 위트네마 옛 말이 벗습니다 스나시비스니 책바 이뿌이로세고 헤이 주제 마테라 도세비스니 Do not spiva na rubu, že písni kde končí rým, tam príleží stín, který nám zbývá. Svět je krásnej, svět je zlej, hej džud, věř v něj, do pínku nám dal vítran. Bolí. A do těch ran ti sype sůl a máme hůl, tak vládne nám svět, tak s námi koulí. Ne, ne, ne, ne, ne, ne, ne, ne, ne. Hej, píseň dám, když jí zpívám, tvé oči září. A potichu a kromě broukáš si dál, tak až celý sál jen tobě patří. Tak jen pojď sem, já půjdu tam, hej, Jude. Tvůj lístek až tam, kde málo vidím. Jen poslouchám a skrývám stud, hej džud, Bůh sud, proč zpíváš jí líp, já nezavidím. Ne, ne, ne, ne, ne. Hej, Jude, ty píš a znáš, oči pálí, snad mám v nich sklídu. Jen proto tvých ústech překrásně zní, ty vyspíváš v ní celou světa. Pídu, pídu, pídu, pídu, pídu, pídu. 영화 프라하의 봄 중에서 마르타 쿠비조바가 부른 헤이 주드였습니다.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이 프라하의 봄, 이 영화에 등장한 인물 중에서 이 테레사의 모습이 사실은 자기의 본 모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듯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사랑이든 인생이든 정면으로 부딪혀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는 촬영 도중에 이 자신의 역할보다는 테레사라는 극중 인물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인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여자 역을 이해하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이 그에게는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는 항상 남자의 특성 중에는 여성스러움이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여성스러움이 나는 좋다라고 공언해 왔었으니까요. 그의 출세작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이 영화에서 다니엘은 그런 남성 속의 여성스러움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죠. 세탁소의 파키스탄 청년 오마르, 고든 원에크와 사랑을 나누는 동성 연애자 조니, 그가 바로 다니엘 데이루이스입니다. 자, 이 영화 속에서 리타 울프가 부르는 노래 듣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영화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중에서 리타 울프가 부른 My Beautiful Laundrette,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펑크족 청년으로 나오는데요. 정말 그렇게 여성스러울 수가 없었죠. 이 뛰어난 연기로 그는 뉴욕 비평가협회 남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남성 간의 사랑을 멋있게 연기해낸 다니엘은 그 이듬해 86년에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방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진가를 드러냅니다. 동그란 안경테 너머로 보이는 나약한 눈빛, 포마드를 잔뜩 발라서 빗어넘긴 머리, 목까지 올라오는 꽃기는 셔츠깃, 결코 샛길로 들지 않을 것 같은 그 단정한 걸음걸이. 다니엘이 연기한 영국 귀족의 모습이죠. 글쎄요, 영화 프라의 봄을 먼저 보신 분들이라면요. 아, 이 사람이 다니엘 데이루이스인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죠. 그 살아있는 인간의 생동감보다는 위선과 이상만이 가득 차있는 귀족 청년 세실입니다. 그는 진실한 사랑의 느낌을 전혀 알지 못하지요. 여인 역시 그저 자신이 아끼는 책이나 음악처럼 바라보고 아껴주는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그의 사랑 방법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죠. 하지만 그 사실이 그 세실의 인생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그는 이미 체면과 예의에 익숙한 귀족이었으니까요. 영화 속에서 세실은 항상 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장면에서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의 곁에는 약혼자 루시랑 또 그녀를 사랑하는 또 다른 청년 조지가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실이 읽어가는 소설을 듣고는 긴장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눈길을 보내죠. 그 소설에 묘사된 남녀의 사랑 장면, 바로 두 사람 루시와 조지가 플로렌스의 언덕에서 입맞춤을 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요. 하지만 세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 문장이 너무 아름답다고 감동합니다. 특히 목소리가 좋기로 유명한 다니엘 데이루이스인데요. 이 장면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곡은 이 영화에 삽입됐던 오미오 빠삐노카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키리테 카나와의 노래입니다. 'Give it here. No, really, honestly, it's the silliest thing. Come on. I'm so silly. Cecil. Thank you. Aha. Afar off the towers of Florence, and she wandered as though in a dream through the wavering golden sea of barley touched with crimson stains of poppies. All unobserved he came to her. Isn't it immortal? There came from his lips no wordy protestation such as formal lovers use. No eloquence was his, nor did he suffer from the lack of it. He simply enfolded her in his manly arms. No, this isn't the bit. There's another, much funnier, further on. Should we go into tea? By all means, tea rather than Eleanor Lavish. Oh, mia mattina calda. 영화 전망 좋은 방에 삽입됐던 오미오 빠비누카로 푸치니의 자니스케키 중에서 키리테 카나와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세실이 정말 다니엘 데이로이스인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만큼 다니엘의 연기 변신은 뛰어납니다. 그의 연기 폭과 깊이는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죠. 그래서 카멜레온 액터라는 별명이 항상 그를 따릅니다.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1957년에 태어났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이미 기숙사에 있을 때부터 연극에 참가했습니다. 이 브리스톨의 연극 무대에서 단역으로 데뷔했고요. 그 뒤에는 런던으로 진출해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한여름밤의 꿈, 이런 연극들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특히 영국 국립극장에서 열연했던 햄릿은 전 세계 비평가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죠. 그가 연기한 햄릿, 그것은 중세의 왕자라기보다는요, 현대의 젊은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조금은 염세적이면서도 상처받기 쉬운 영혼을 지닌 현대 젊은이의 모습, 그가 연기한 독특한 햄릿이었습니다. 주로 연극 무대에 활동했던 그가 영화에서 데뷔한 것은 13살 때였는데요. 71년도 작품 일요일은 헤어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84년에 바운티라는 영화로 다시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요. 85년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86년은 전망 좋은 방, 88년 프라이봄을 계속해서 찍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88년에 TV영화 Englishman in New York, 뉴욕의 영국인, 이 영화를 찍게 되죠. 주로 연극 무대에서만 활동을 했었는데요. 84년에 다시 영화에 출연하면서 단시간 만에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상에 오르게 된 이유,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다가온 탄탄한 연기력이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연기자들의 생명이라고 하면요. 글쎄요, 변신. 100개의 가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연기자가 되려면 100개의 가면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연기자들의 생명은 변신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면 이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아주 전형적인 연기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철저하게 연기 변신을 거듭하는 그가 90년에 또 한편의 역작을 선보였습니다. 가늘고 긴 그의 발가락이 연필을 줍니다. 그리고 붓을 쥐어서 그림을 그려나가죠.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살아 숨쉬는 영화입니다. 나의 왼발, My Left Foot 중에서 듣습니다. Mother, 엘마 번스타인의 음악입니다. 연발 중에서 엘마 번스타인의 마다였습니다. 7월 4일생의 탐 크루즈는 하반신 보수가 되기 전에 건강한 그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미리 보여줬지요. 하지만 나의 맨발에서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처음부터 마룻바닥을 든 겁니다. 그의 매력적인 목소리는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존 인물 크리스티 브라운을 연기하는 그를 보면 저게 과연 연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감탄도 저절로 나오고요. 푸른 눈동자를 빛내면서 인간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외치는 그의 모습 무척이나 강렬했던 영화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작품으로 그의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죠. 등장하는 영화마다 독특한 힘을 발휘하는 다니엘 데이루이스. 과연 어떤 생각으로 연기에 임하는 것일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별로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삶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나는 이 한 가지 외에 다른 많은 가능성을 찾고 싶다. 연기는 그 가능성을 발견해내려는 나의 의지,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뿐이다. 다른 자신, 즉 미지의 자신을 탐구하려는 의지를 방해하는 것, 그것은 허영심이다. 나는 이 허영심을 버리려고 노력한다. 연기가 환상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환상은 현실보다 더 가까운 나만의 현실이다. 영화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찾아간다는 다니엘 데이루이스. 그의 최근작 라스트 모히칸 중에서 듣습니다. 메인 타이틀곡입니다. 영화 라스트 모히칸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영국 예술계가 정말로 오랜만에 배출한 연기파 배우지요. 다니엘 데이루이스. 그에게는 헐리우드 배우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신비로움, 독특한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영화와 현실을 넘나들면서 자유로운 삶을 찾아가는 다니엘 데이루이스. 어쩌면 그의 이러한 모습은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들판을 질주하던 호크아이, 그의 자유스러움에 비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데이루이스, 그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자, 라스트 모히칸 중에 한 곡 더 듣습니다. 글레나드가 부릅니다. I'll Find You. 라스트 모히칸 중에서 I'll Find You, 대구 남구 대명호동의 박원덕 씨, 광주 산수동의 나현경 씨께 띄워드렸고요. 이어진 곡은 영화 인어공주 중에서 Part of Your World,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최이섭 학생께 띄워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대구 수성구 만촌일동의 박진아 씨께 띄워드립니다. 아빠는 나의 영웅 중에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마리길랭의 노래와 함께 저 정은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Moi, ce que je préfère, c'est la cerise.